노동신문은 19일 주체조선의 위력에 된급한 자들의 비명소리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미 국가방위 전문가라는 자가 미국 본토 상공을 비행하는 북조선의 위성은 두 개이며 이 위성들이 궤도를 벗어나 직접 미국을 타격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하면 국가 전력망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강한 전자기파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처한 미국의 방책은 거북이 고름을 하고 있다고 아부제기를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늘의 위성이 핵탄으로 돌변하여 당장이라도 미국 땅 위에 떨어질 듯이 오독하는 황당무계한 험담은 우리에 대한 거부감과 대결 흉심이 체질화된 골통에서만이 고안될 수 있는 악설이라고 하면서 논평은 명백한 것은 지금까지 북조선 위협을 거론하던 자들이 우리가 우주에 쏘아올린 것이 철두철미 위성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광분하던 나머지 위성인지 핵탄두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날뛰는 아메리카 신사들의 히스테리적 망동에서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른 주체조선의 위력에 된급한 자들의 절망에 찬 몸부림, 비명소리를 듣는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